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신도돌세즈 마요. 게오르기 초왔고 주조 로마니아 임시대리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6월 29일 서예 간문을 참관했습니다.